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 주사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 인터넷 잡지 네팔투데이, 백두산 치스코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해 위성 발사장을 찾으시어 세형의 종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지도하신 소식을, 러시아의 인터넷 잡지 렘취치는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